용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저국 해방 71돌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에모수 엘리샤 주조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12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드리는 축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